Yo.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는 놈을 고정 말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답을 담아 대신 나를 깨지 How you feel? 지금 기분이 어때?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나는 내가 깨지 돼진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 먹거리 꺼내 Cut track